Shimmy shimmy coco pop, I think I like it. 긴장은 down down, 부끄러 말고. 어지러운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. 익숙한 듯 부드럽게 내게 번져가. 너 신경 쓰지 말아 지금 이대로 아름답기만 해 멈춰버렸음에 baby are you dumb 아우 마지막 밤이야 아우 둘만의 밤이야 긴장하지 말고 다가와 yeah yeah 네 모든 걸 내게 맡겨봐 yeah yeah 점점 풀려가는 높이 더 내려놔 오늘 눈치 보지 말고 shake it up It goes down down baby 저 파티 go go Down down baby 네 맘에